가슴 시리 보릿고 헝겟길 줄인 배 잡고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가슴시리 보릿고 헝겟길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. 바람